관계자 외 출입 금지. 만차. 어떠세요? 이런 문구를 보면요. 어쩐지 뒤로 물러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것보다 더 강하게 사람을 밀어내는 게 하지만 있습니다. 바로 분위기죠. 누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큰 길가에 커다란 문을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화려한 백화점이나 호텔, 갤러리의 입구는 어쩐지 사람을 주눅들게 합니다. 그런 곳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분위기 자체가 출입 금지 표만이지요. 하지만요, 골목 안 어느 곳인가 숨어 있어서 간판도 잘 안 보이고 입구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작은 칼국수집, 선술집에는 언제나 누구나 선뜻 발을 들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새벽 3시예요. 아직은 어둡고 쌀쌀하죠? 이 가을 골목길, 누구나 쭈뼛거리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작지만 아주 편안한 문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조그맣지만 따뜻한 간판 등도 켜놓고 있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네, 영화 박싱의 라나 중에서 It Ain't Over Till It's Over 레니 크래비츠 음성으로 새로운 FM 영화 음악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레니 크래비츠의 음성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언젠가 아마도 지금 제가 방송하기 전에 최윤영의 영화 음악에서 제가 한번 처음에 소개한 적도 있어요.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은임입니다. 정말 반갑고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뭐가 고맙냐면요. 새벽 3시에 깨어있는 여러분, 고마워요. 거기 깨어 계시죠? 지금 안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참, 오늘이 첫날이에요. 굉장히 참 이상하게 떨리네요. 떨리고, 기분도 묘하고요. 사실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정신이 좀 몽롱하고 얼굴도 빨갛고 열이 올라 있는데 이게 감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뭐랄까요 마음이 설레서 그런지 흥분이 돼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기요 우리 새로 시작하는 영화음악은요 FM 영화음악은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영화음악입니다. 여러분이 특히나 많이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영화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이 우리 영화음악에 그대로 다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음악의 스태프들 먼저 소개해드릴까요? 먼저 제가 어제 배철수 음악캠프에서 먼저 이름을 밝힌 바 있어요. 저희 프로듀서 임재윤 프로듀서. 머리가 아주 길었었는데 아주 근사했었는데 최근에 머리를 잘랐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감성으로 또 새로운 시각으로 영화를 보는 아주 좋은 젊은이고요. 그리고 영화음악에 관해서는 이분만 한 분 없습니다. 음악작가 권영씨 앞으로 정말 좋은 영화음악 그리고 숨겨져 있는 좋은 음악들 여러분께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작가 황보나영씨 굉장히 감성적이고 좋은 분이에요. 저희 FM 영화음악은 이분들과 또 많은 그 뒤에 계신 분들이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정재 씨 인터넷으로 축하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세상과 영화가 공이 삼류를 면치 못하는 작품의 현실에서 이제 영화와 또 세상과 당당히 맞서 나갈 것을 결심하면서 FM 영화음악 기대한다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정재 씨 말고도요. 이제 회사원이 돼서 현실에 푹 절어 살지만 영화음악 들으면서 일탈을 한번 꿈꿔보겠습니다 하신 김진아 씨 고맙고요. 또 올 것 같지 않았던 새벽이 먼 길을 돌아와서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축하사연 보내주신 이세영 씨 말고도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로운 영화음악에 기대를 걸면서 또 축하해 주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것들을 이 자리에서 지금 다 담아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자, 영화음악으로 오는 길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요. 편지지를 사셔서 혹은 엽서를 사셔서 거기다 글을 적고 우표를 붙이시고 주소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600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아 참 우편 번호는요. 150에 600번 잊지 말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누구나 쓰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www.imbc.com 치시고 라디오로 들어가셔서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난으로 직접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 길 잊지 않으시겠죠? 'Til the day I die, I won't know why I knew he needed. Someone needed me. And if it turns out real, then I can turn the wheel. Because he needs me, he needs me, he needs me, he needs me, he needs me, he needs me. He needs me, he needs me, he needs me, he needs me, he needs me, he needs me.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da 올해 개봉됐다가 일주일 만에 극장에서 내려진 영화, 그러나 정말 볼만했던 영화,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한 펀치 드렁크 러브 중에서 He Needs Me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FM 영화음악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러니까 FM 영화음악의 생일이죠. 자, 생일이라 생일, 내가 태어난 날. 그런데요, 세상에 나오기 전에 뱃속에 나는 뭐였을까?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날, 나는 처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혹시 다시 태어난 건 아닐까? 엄마 뱃속에서 이미 한 번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혹 이 생일에 유별나게 특별한 의미를 두고,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그날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성장해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한 날, 특별한 날이란 어떤 걸까요? 그리고 탄생의 순간을 매년 다시 기억하는 것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오늘 FM 영화음악에서는요, 영화음악의 생일을 맞아서 영화 속의 생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살 여자 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젊고 아름다운 꽃 같은 몸, 화장품, 혹은 핸드폰으로 무장한 아주 당당한 소비세대? 아, 이건요, 우리 대중매체가 만들어낸 허구적인 이미지죠. 이게 얼마나 현실과 떨어져 있나,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아주 자분자분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그려낸 수작이 있습니다. 정재은 감독의 여성 성장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요. 사실 그동안 영화들이 스크린이 외면해온 우리 주변의 젊은이들, 살아 움직이는 벌떡벌떡 숨쉬고 움직이는 그 젊은이들, 그들의 모습을 그렸는데요. 가난하고 고독하고 사회 속에 발을 딛고는 싶지만 계속 밀려나기만 하는 이들, 특히 그 누구도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20대 젊은 여자들, 소녀들의 이름을 이 영화는 부르고 있습니다. 여상을 졸업하고 세상과 맞대면하게 된 다섯 소녀들, 혜주, 지영, 쌍둥이 비류와 온조, 그리고 태희가 그들이지요. 정재은 감독은요, 아주 미세한 감성 그리고 유연한 손길로 이 다섯 소녀들을 부릅니다. 이들을 모으고 흩어놓고 만나고 엇갈리게 하면서 아주 유려한 무늬로 영화를 짜냈어요. 이 영화 보다 보면요, 가슴이 가끔씩 답답해지기도 하고요, 이 소녀들의 현실에 공감을 하기도 하고 가끔은 좀 지루해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흔들림이 미세한 이 영화에서 에너지가 분출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다섯 소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히 아주 속속에서 속마음이 오가는 생일파티 장면이에요. 그 락카페에서 혜주의 생일파티를 하죠. 이때 혜주는 생일 선물로 아기 고양이를 받습니다. 생일날 생명을 선물 받다. 어떤 기분일까요? 이 아기 고양이가 소녀들의 손을 거쳐 다니면서 자라는 동안에 이 다섯 소녀의 삶도 뜻하지 않게 움직이고 상처받습니다. 애완동물과 야생동물 사이에 있는 묘한 동물, 고양이. 생일 선물로 받은 이 생명은 작은 삶의 약속이기도 하죠. 싫어. 정재은 감독의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 중에서 그룹 별이 부른 진정한 프렌치프라이의 시대는 갔는가 들어봤습니다. 생일 선물로 고양이가 아니라 작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아, 생일 선물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삶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간다면. 자, 여기서 출발한 영화가 켄튼 타란티노가 시나리오를 쓰고 토니 스콧 감독이 연출한 영화 트루 로맨스입니다. 이 트루 로맨스는 쓸쓸한 생일에 시작되는 격정적인 사랑 이야기. 격정 갖고는 모자랄 것 같아요. 아주 기이하고 피가 용서 숨치는 것 같은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레코드 가게 점원인 클레어런스입니다. 크리스천 슬레이터가 연기했죠. 클레어런스는 하루 종일 만화책, 홍콩 영화, 그리고 상상 속에서 만나는 엘비스 프레슬리와 보내는 하루를 보내는 그런 외로운 젊은입니다. 생일날 텅 빈 심야극장에서 혼자서 외롭게 홍콩 영화를 보고 있던 그의 옆에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그 여인은 그 수많은 자리를 다 놔두고 그의 옆에 붙어앉죠. 이름은 엘라베마. 패트리시아 아케트가 연기했는데요. 사실 이 엘라베마는 클레어런스에게 우연의 만남이 아닙니다. 클레어런스가 일하는 가게 주인이 생일 선물로 보낸 콜걸이었죠. 하지만 이날 운명처럼 이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고 그들의 사랑은 핏빛으로 뒤덮인 화면,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깽들의 추적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자, 클레어런스와 엘라바마 끊임없이 총을 쏘며 또 끊임없이 너는 너무 멋져, 너만을 사랑해, 이렇게 속삭이죠. 직설적인 유머와 조롱, 그리고 잔인한 죽음과 천진난만한 사랑의 맹세가 나란히 연결되는 아주 역설적인 장면으로 이루어진 영화인데요. 정말 영화를 볼 때는 좀 당혹스러웠어요. 방금 총을 쏘고 그 다음 장면에서는 연인에게 입맞춤을 하고, 참 뭐랄까, 이 이야기가, 그 역설적인 이야기들이 현란한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보고 과연 사랑은 무엇일까,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되는데요. 아, 감독은요, 토니 스콧 감독 잘 아시죠? 액션 영화의 일가견이 있는 탑건과 크림슨 타이드, 더 팬딩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현란한 화면 속에서 두 연인의 핏빛 동화 속에서 우리에게 사랑은 무엇인지, 삶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서희영 씨, 이혜훈 씨, 조준기 씨, 그리고 고범석 씨, 김성범 씨, 김태국 씨 다 지금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께 이 음악은 전혀 낯선 게 아닐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두 연인이 서로 끊임없이 하는 말, You're so cool. 한스 지머가 음악으로 바꿔봤습니다. 중에서 한스 짐머의 You're So Cool 들었습니다. 독일 영화 많이 보세요? 많이들 못 보시죠? 일단 우리나라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요. 독일 영화 하면 왠지 이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아우, 무거워. 머리 아파. 지루해. 철학적이야.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독일 영화는요. 흔히 독일 영화 하면 떠오르는 이런 분위기와 아주 다릅니다. 파니 핑크요. 보셨어요? 여성 감독 도리스 베리가 만들었죠. 인간 소외라는 주제를 흔히 풀어내는 독일 영화에서 풀어내는 뭐 사회적 어떤 철학적 시각이 아니라 이성과는 조금 거리가 먼 주술적인 조금 신화적인 방법으로 풀어내죠. 일단 주인공이 영화에서 나오는 첫 모습부터가 그래요. 해골 모양의 장신구를 잔뜩 달고 나오고요. 또 뭐 죽음을 준비하는 모임에 자살 연습을 하기도 하고 헤어진 연인을 잊기 위해서 사진을 찢어서 스프에 타서 먹는다거나 정말 영화는 시종일관 신화적이고 주술적인 모습들입니다. 이 주인공 파니핑크도 예전에 그러니까 이전 독일 영화의 주인공들처럼 아주 심각한 정치적 고민을 하거나 인간에 대한 회의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우리 옆집에 있을 것 같은 서른을 앞둔 독신 여자입니다. 아,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큰 희망이고 지금 그녀의 온 머리를 온 마음을 뒤흔드는 주제예요. 영화의 원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것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파니 그녀에게도 어김없이 서른 살의 생일은 찾아오는데요. 아, 정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쓸쓸한 생일입니다. 파니는 비통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서고요. 그런데 그 순간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친구인 오르페오가 준비한 깜짝 파티였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똑같이 외로운 흑인의 동성 연애자인 오르페오. 그가 케이크에 30개의 초를 꽂아놓고요. 거기에 환하게 얼굴이 비춰지고 온몸으로 에디트 삐아프의 노래에 맞춰서 립싱크를 합니다. 지치고 상처받은 파니의 마음은 이 예상치 못했던 아름다운 생일 파티에 아주 따뜻하게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영화는 혼자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를 조용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파니를 눈물 짓게 했던 그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에디트 베어프의 나는 후회하지 않아. Non, je ne regrette rien. 들어보죠. 파니 핑크 중에서 에디트 삐아프의 노래로 나는 후회하지 않아 들어봤습니다. 이 오랜만에 공명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발음도 잘 못하겠어요. 어떡하죠? 파니 핑크는요. 참 귀도 즐거운 영화였어요. 아름답고 몽환적인 화면에 음악도 뭐 에드트 피아프의 감미로운 음성, 거기에 뭐 모차르트의 오페라도, 그러니까 마수피리 속에 뭐 밤의 여왕의 아리아도 들어있고요. 빌리 할리데이의 그 혼을 담은 음성, 그 재즈, 러브맨드 들을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올페오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아프리카 민속 리듬도 아주 가슴을 쿵쾅쿵쾅 때리고요. 정말 이 귀가 아주 사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생일 장면이 인사 깊은 영화 하면 또 이 영화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길버트 그레이프인데요. 저는 길버트 그레이프 하면 먼저 조니 뎁과 길버트 그레이프를 연기한 조니 뎁 그 예민하고 착한 청년의 얼굴이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는 생일 파티 한번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온 가족이 노력했던 그 동생, 정신 박약아 동생 어니가 떠오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정말 원래 정신 박약아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가 막히게 연기를 했었죠. 자, 길버트 그레이프는 현실적인 삶과 꿈, 가족과 미래, 고향과 여행, 어머니와 연인, 집과 희망, 이 모든 것 속에서 갈등합니다. 도대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 막다른 골목에서 아무런 선택도 할 수 없는 21살 청년, 그의 이름이 길버트 그레이프죠. 아버지가 자살하고 나서 그 충격으로 엄청나게 뚱뚱해진 200kg이 넘는 어머니, 그리고 정신박약아 동생, 어니, 노처녀 누나, 제멋대로인 10대 여동생, 이들이 모두 길버트 그레이프의 어깨를 짓누르는 가족이죠. 하지만 이 온통 말썽만 부리는 것 같은 이 가족도 사랑으로 뭉칩니다. 바로 어니의 생일파티 준비로 모두들 뭉치게 되죠.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순탄하거나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어니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고 형제들 간의 다툼도 있고 이웃의 죽음도 있었고요. 또 집은 점점 무너져가고 이 어니의 18살, 18번째 생일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의사가 어니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선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니의 생일은 작은 기적이기도 합니다. 이 기적이 이들 가족에게 또 무엇을 갖다 줄까요?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치러진 어니의 18번째 생일파티. 그 자리에서 온 가족은 화해를 하죠. 그리고 그날 어머니 자신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짐이 됐는지를 깨달았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숨을 거두죠. 길버트와 형제들은 낡은 집을 불태웁니다. 어니의 생일파티 장식들도 함께 활활 타버리죠. 그리고 형제들은 각자 자신의 길을 찾아서 떠납니다. 막내 어니가 18살 생일을 맞은 날, 그렇게 길버트 그레이프의 가족들은 모두 다시 태어났습니다. 개 같은 내 인생으로 유명해진 스웨덴 출신의 감독 라세 하스트롬이 헐리우드에 와서 처음으로 만든 영화죠. 길버트 그레이프. 여기서 우리는 죽은 만큼이나 탄생도 고통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시 한번 태어나는 기회는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마음속에 새기게 되죠. 자, 영화의 마지막 장면, 그리고 그때 흐르던 음악 함께 들어볼까요? We can go anywhere if we want. Becky! We can go anywhere. Becky's calling Hog Gilbert. Yeah. She's coming. Becky! Come on! Hog Gilbert! Hey! 함께 놀이동산에 가자. 주말엔 야구를 할까? 이렇게 떠벌려놓고는 맥스의 아버지는 번번이 약속을 어깁니다. 게다가 제 시간에 오겠다던 생일파티까지 참석하지 않죠. 어린 맥스의 얼굴에는 실망과 소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결국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끌 때 맥스는 이런 소원을 빌어요.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꼬마의 소원이 이루어지면서 거짓말쟁이 아버지의 순한 시대가 시작되죠. 아시죠? 영화 라이어 라이어. 아들의 생일에 아버지가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 물질적인 생명을 준 것은 아버지지만 아버지에게 진정한 삶의 길을 열어준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생일에 다시 태어나는 아버지 역으로는 짐 캐리가 출연했었고요. 그리고 에이스 벤츄라의 콤비 톰 세디악 감독이 짐 캐리의 능력을 백분 발휘하게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뭐 그렇고 그런 헐리우드 영화였지만요. 생일의 의미를 그리고 진정한 삶은 무엇일까? 그런 의미 한번 좀 다시 생각하게 했고요. 더불어서 헐리우드 영화의 그 어쩔 수 없는 가족 이데올로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했습니다. 자, 존 데프니의 My Day's a Liar 들어볼까요? FM 영화음악의 생일에 관한 영화 속의 생일들 어떠셨어요? 생일은 태어나는 세상에 태어나는 날이기도 하지만 해마다 거듭되는 생일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태어나기도 하죠. 흥겨운 생일 파티의 순간에 비극적이거나 폭력적인, 그리고 사람들의 위선이 폭로되는 그런 상황 등이 영화 속에는 나타나기도 하고요. 생일이라는 기념일의 특수성을 이용해서 정말 제 탄생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또 생일이라는 날, 이 날의 어떤 축제, 기쁨, 들뜸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 근사하게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첫머리에 드린 말씀 기억나세요? 우리 영화 음악은요, 대문이 커다랗지 않습니다. 앞에 지키는 경비 없고요. 들어와서 뻣뻣하게 어색한 분위기에서 그렇게 자신을 보여야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고요. 선술집 같고, 작은 음식점 같고, 칼국수집 같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시고요. 따뜻하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보내드린 그 영화들을 쫙 살펴보니까요, 이상하게 영화 속의 인물들이 다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하지만 마음속엔 누구나 자기만의 꿈이 있고 역사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요. 바로 나 같은 사람들,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영화의 주인공이었어요. 우리 FM 영화음악은요, 그런 사람들을 노래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만들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칭찬하고 힘이 되어주고, 그런 영화음악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FM 영화음악의 생일에 보내드린 생일 이야기들, 영화 속의 생일 이야기들, 앞으로도요, 영화를 가지고 풍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 꾸려나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날이라서 제가 많이 준비도 못했고요. 사실 굉장히 아쉬워요. 더 많은, 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이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내일은 조금은 더 짜임새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요, 여러분 요즘에 많이들 보셨죠? 스캔들. 조선 남녀 상열지사의 감독인 이재용 감독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해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요, 여러분 의견도 보내주시고요. 저도 궁금한 것들 모아서 이재용 감독과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FM 영화음악은 여러분이 함께 꾸려나가는, 만들어나가는 그런 방송인데요. 먼저 저희가 여러 가지 코너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먼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내 인생의 영화, 여러분 모두 다 있죠? 꼭 좋은 영화라서가 아니라 살다 보니 이 영화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아니면 이 영화를 보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나는 이 영화만 생각하면 잊을 수가 없다, 그때의 일이, 그때의 그 사람이, 그리고 그때의 그 장면들이, 이런 영화들 많이 있을 거예요. 어디 뭐 다섯 편만 있겠습니까? 열 편 있고 스무 편이 있을 텐데, FM 영화 음악이 잔인하게도 다섯 편만 고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 많이 많이 FM 영화 음악 앞으로 올려주세요. 여러분이 꾸며나가는 FM 영화 음악이 될 겁니다. 새벽 4시에 그 MBC 앞에서 모여갖고 그런 번개도 한번 쳐주시고. 지금은 디지털 시대지만 아날로그적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듣는 영화라는 어떤 그런 장점을 살려가지고 어떤 시각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빠질 수 있는 그런 세심한 부분들을 많이 다뤄줬으면. 신작도 좋지만 이제 숨은 진주 같은 거를 저희들 대신해서 골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현재 진행형으로. 그 시간 늦은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라도 듣는데 무리가 없고 어렵지 않은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인간적이고 솔직한 방송이었기 때문에 좋아했기 때문에 영화는 어차피 그 원료는 재료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한 방송, 자기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 그건데. 그거요. 그거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FM 영화음악에 바란다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새벽 4시에 번개라. 그거 좋습니다. 우리 그거 언제 한번 해보죠. 아, 커피 잔뜩 마시고요. 아날로그적 감성이라. 누구나 다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죠. 숨은 진주 발굴하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어렵지 않은? 물론 좋습니다. 저도 쉬운 거 좋아하거든요. 어려운 거 싫어요. 여러분 우리요 아주 근사한 좋은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국 영화도 좋은 한국 영화가 나오게 우리가 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송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때 친구 집에 가면요 좀 우리 집과는 다른 냄새가 났죠. 집의 역사도 다르고 또 집안에 채우고 있는 물건도 사람도 다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사를 가도 그래요. 뭐 꼭 도배나 칠을 새로 해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가 느껴지지 않을 때쯤 그때 그곳은 정말 우리 집이 되죠. 오늘 이곳은요, FM 영화음악은요, 새로운 기운이 가득하지만 또 아주 낯선 냄새는 안 나죠? 익숙한 것들, 익숙한 이야기, 익숙한 영화 이야기, 우리가 사랑하는 영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고요. 사랑하는 분들, 익숙한 분들이 계셔서 그런가 봐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FM 영화음악 오늘 마지막 곡, Love Idea.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에 나왔던 곡이죠. 심희정 씨, 강석희 씨, 잘 듣고 계시죠? 음악 속에 저 음성 집어넣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로듀서 임재윤, 저 정은임이었습니다.